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르완다 인민의 민족적 명절에 즈음하여 르완다 공화국 대통령 폴 까가메에게 4일 축조를 보냈습니다. 축조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신선 협조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과 르완다 정부와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